이상만 느껴지는 걸 세차게 뛰고 있는 사랑의 흔적 날 똑바로 봐 촛불꽃처럼 타는 내 눈빛 뜨거워진 너의 두 손이 밤새도록 춤을 추겠지 더 생각하지 말고 다가와 또다시 없을 오늘 너와 나 없는데 왜 하필 사랑은 꼭 이런 순간